시간에는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벽 위에 승리하는 교회라. 우리 먼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나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소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들어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니와 다 같이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리고성 함락작전에 나오는 그 나합, 믿음의 여인인 나합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파견을 했습니다. 여리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군사 전략상 참 요충지고 중요한 성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독을 했지만은 이 여호수아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정탐꾼들이 어떻게 정탐을 했는가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하지 않고 오히려 기생 라합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참 정탐의 모든 과정을 기술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에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볼 때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라합이 등장하죠. 라합은 분명히 이방 사람이고 거기다가 기생이라고 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속사 시리즈 제3권을 보시면은 기생을 히브리 말로는 자나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나는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창녀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참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비천한 여인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기생 라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성경에서. 비록 그녀는 이방 사람이고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민 속에 들어오는 특별한 축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의 삶을 통해서 아무리 죄가 많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오늘날 우리 성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기생 라합의 집은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기생 라합을 뭐라고 비난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목보다도 더 검은 참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참 죄가 많고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는 믿음을 근거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생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느냐? 2장 15절 보니까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생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성벽 아래도 많은 집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벽 아래의 집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진행하지 않고 성벽 위에 있는 한 집, 기생라합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진행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성벽 위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째로 성벽 위의 교회는 절대 안전한 교회입니다. 절대 안전한 교회. 기생라합이 살았던 이 여리고성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집이고 그런 성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그 벽이 쌓여 있습니다. 성벽이. 그래서 바깥 벽의 두께가 1.8m나 됩니다. 벽의 두께가 거의 2m가 되니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웬만한 대포를 쏴도 아마 파괴하기가 힘들 겁니다. 성벽의 높이는 9.2m, 10m가 다 되니까 참 밑에서 한참 올려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깥벽과 안벽 사이가 4.5m나 됩니다. 그래서 성벽 높은 곳에 두 벽 사이에 집을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아무리 튼튼하고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성 그 함락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죠. 엿새 동안을. 그 다음에 마지막 7일째에는 일곱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랬더니 두께가 1.8m, 높이가 9.2m나 되는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과 2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안전하고 강력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볼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지켜도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북한 공산당이 아무리 핵무기로 무장하고 견고한 요새를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간 무너지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8장 20절에도 모든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예레미야 51장 44절에도 바벨론 성벽도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강한 성벽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참 적그리스도의 큰 성 바벨론 즉 이 세상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만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벽 위에 기생 라합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여리고성이 다 무너진 다음에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호수아 6장 22절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여기 보세요. 기생 라합의 집이 안 무너졌으니까 그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가족들을 살려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는데 성벽 위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부른 동산교회 각자 여러분의 가정이 성벽 위에 교회가 되기만 하면 아무리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 교회, 우리 집은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존 가스테인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가스테인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흙더미를 파다가 옛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성벽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사해 보았더니 성경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참 바깥벽이 다 무너지고 안벽도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발견한 결론이 뭐냐? 암벽 가운데 일부는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었다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참으로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뭐가? 라합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바깥 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또 안벽도 와르르 무너지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성벽은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마지막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의 집처럼 성벽 위에 있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다 무너져도 우리 늘푸른 교회의 장막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또한 건강을 주셔서 남아있는 구속사 말씀 운동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전 세계 말씀의 교회들이 신령한 성벽 위에 교회가 돼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볼 때에 큰 성 바벨론, 이 타락한 음녀와 같은 세상은 반드시 마지막에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 무너져도 성벽 위에 있는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벽 위에 있는 교회가 돼서 마지막 환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다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성벽 위의 교회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성벽 위에 있는 교회는 자기만 살 뿐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리는 교회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살지 못하게 다 진멸을 시켰어요. 왜냐? 여리고성 자체가 하나님께 바친바 됐거든요. 하나님께 바친바 된 것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기생라합, 그리고 기생라합에게 속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살려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의 모든 남자, 모든 여자, 모든 노인, 모든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기생라합과 또 기생라합에게 속한 모든 것은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보면은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23절에는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는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성벽 위에 속한 교회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생라합과 같은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살아남은 자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6장 17절이죠. 여기 동거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트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집에 함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함께 있는 자. 이렇게 라합과 함께 있는 사람은 다 살려줬습니다. 여호수아 2장 19절에 한 약속대로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무슨 얘기입니까? 기생 라합과 함께 있는 사람은 다 살려줬다는 말입니다. 비록 그들의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신분이 높고 낮고 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돈이 많고 없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기생 라합과 함께 하기만 하면은 다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기생라합처럼 죄를 많이 지고 참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비참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기생라합이 외쳤겠죠? 여러분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들어오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 망해도 우리 집에만 들어오면 다 삽니다. 차마 두 정탐꾼이 왔다고 하는 그 얘기는 못 했겠죠. 그 말을 했다면 여리고 왕에게 잡혀 죽으니까. 그 말은 못하고 우리 집에 오세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면 삽니까? 산다니까? 아니, 왜 사는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오기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자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 그 말을 믿고 참 기생 나합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아 저건 뭐 남자 꼬시려고 그러나 이러면서 그 말을 믿지 못한 사람은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기생나비의 말을 듣고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던 거 아닙니까? 바로 기생나비의 집이 성벽 위의 교회입니다. 기생나비의 집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전 세계 말씀의 교회들도 바로 신령한 성벽 위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생나합처럼 사람들을 모아야 합니다. 불러 모아야 돼. 기생나합이 많은 사람을 참 성벽 위에 교회, 자기 집이었죠? 모았잖아요. 또 자기 친척, 가족들,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에 모았습니다. 기생나합이 모았지 누가 모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벽 위에 교회를 채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나 같은 것 하나님이 선택한 참 신령한 성벽 위의 교회로 세우셨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참 친직 가족들을 전도해서 성벽 위의 교회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벽 위의 교회는 종말에 살아남을 수 있는 말씀 있는 교회다. 기생나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두 정탐꾼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6장 25절에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어요. 두 정탐꾼을 영접하고 그 두 정탐꾼을 숨기고 두 정탐꾼을 맞이했기 때문에 기생나합의 집이 성벽 위에 교회가 된 것입니다. 두 정탐꾼은 종말의 두 증인을 예표하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때도 두 증인을 보낸다고 예언하셨죠.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두 증인.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말세의 복음을 주었습니다.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데 그 1260일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계시록 1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을 보내서 말세 복음을 참 전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증인에게 보내진 복음은 종말에 살아남을 수 있는 참 비밀의 말씀입니다. 두 정탐꾼에게도 여호수아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이러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을 줬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여리고성의 종말에 대한 그런 비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멸망하는데 여리고성 멸망의 비밀에 대한 말씀은 두 증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을 영접함으로 기생 나합에게도 종말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주어졌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예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죠. 여호수아는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름입니다. 두 정탐꾼에게 여호수아의 말씀이 주어졌듯이 세상 종말에도 마지막 때에도 두 증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 위에 있는 교회, 성벽 위의 교회는 참으로 복된 교회, 특별한 교회입니다. 성벽 위의 교회는 종말의 피란처 같은 교회고 다 죽었는데 성벽 위의 교회만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종말의 피란처와 같은 교회입니다. 성벽에 있는 교회, 바로 여리고성 멸망이라고 하는 종말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두 정탐꾼의 말씀이고 나아가서는 여호수아의 말씀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비밀입니다. 다른 여리고 사람은 모르잖아요. 골로새 1장 27절이나 골로새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님 외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또 참 일러주신다고 했죠. 아모스 3장 7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에게 비밀을 알리시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알리고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각자 우리 교회는 성벽 위에 참 종말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의 말씀 있는 교회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정탐꾼을 죽이려고 했던 여리고의 왕이 있었죠. 이 왕은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는 적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여리고 왕이 두 정탐꾼을 죽이려고 했듯이 두 정탐꾼을 숨겨둔 사람들을 또한 죽이려고 했듯이 세상 마지막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교회를 사단 마귀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소송을 해서 비방을 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러나 아무리 사단 마귀가 역사는 할지라도 종말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한 말씀 있는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리고 왕과 같은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1장 7절과 13장 1절 볼 때 무적에게서 올라오는 짐승의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7장 7절과 8절에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여리고 왕과 같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두 증인과 말세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생 나합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두 증인을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고 참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생명을 내놓고 이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목숨을 내걸고 두 증인의 말씀을 지켜야겠죠. 예를 들어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이 구약이 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신약이 또 한 증인이에요. 그렇다면 신구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신령한 두 증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교회가 바로 성벽 위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성경 말씀만 믿고 오직 구속사 말씀만 믿고 영접하는 가운데 마지막 환난에서 다 구원받는 신령한 성벽 위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벽 위의 교회는 진실한 표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표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표는 반드시 보호를 받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진실한 표라고 했습니다. 기생나합이 두 정탐꾼에게 요구를 했죠. 여호수아 2장 13절을 볼 때 그 요청대로 두 정탐꾼은 붉은 줄의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놔라. 그러면은 이 붉은 줄을 보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과 21절이죠. 붉은 줄이 있는 가정은 살지만은 붉은 줄이 없는 가정은 죽습니다. 이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붉은 피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붉은 피가 있는 가정은 살지만 십자가의 붉은 피가 없는 가정은 다 멸망받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인방에다가 다 발라라. 그리고 그 피가 있는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가서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참 예표하는데 그 피가 없는 가정은 다 멸망을 받았다고 출애굽기 13장 13절이나 23절이나 27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 위의 교회는 붉은 줄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 역시 붉은 줄이 있는 교회입니다.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말씀의 교회들 역시 붉은 줄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 분명히 죽지 않고 살아서 모든 환난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붉은 줄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붉은 줄은 기생나합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희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두 증인을 숨겼다가 발각되면 언제 죽을지 모르죠. 여리고 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군인들을 다 풀어서 집집마다 샅샅이 다 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잘못하게 되면 자기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생나합은 자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희생을 내놓고 붉은 줄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붉은 줄은 최고의 희생이요 최대의 희생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는 희생 없이는 결코 붉은 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교회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 바쳐 충성하면 두 배로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고 우리 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2015년에 생명 바쳐 충성함으로 두 배로 부흥하는 교회 되자. 이 참 성벽 위에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벽 위에 교회는 높이가 9.2m 지었으니 얼마나 높습니까? 그래서 올라가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야, 모리아 성전 올라가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너희 교회는 왜 이렇게 멀어? 가기 힘들어? 이런 사람은 성벽이 교회 못 갑니다. 자기 편리주의, 자기 안일함에 빠진 사람은 성벽이 교회 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고 그런 분들만이 올 수 있습니다. 희생납을 사람들이 다 좋아했겠습니까? 희생납 집에 가면 살겠다는데 아 평상시에 생활하는 걸 볼 때 참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공부도 많이 하고 교양도 있고 학식도 겸비한 사람들이 아 거기에 발걸음을 하겠어요? 장례집에 가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자기 경험이다 학식이나 능력을 다 내려놓고 희생납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기 이기주의, 자기 편의주의, 자기 안일주의가 있는 사람은 성벽 위에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종말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높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올라가기가 힘들죠. 따라가기가 힘들어 피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오게 되면 자기만 손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 생활이 어렵다고 성벽 위의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희생나합이 생명 바쳐 두 증인의 말씀을 지켰듯이 내 생명 바쳐 종말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고 붉은 줄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지구가 참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다 무너져도 성벽 위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았듯이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 또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말씀의 교회들은 무너지지 않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성벽의 교회는 최후 승리의 교회, 끝까지 살아남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이 교회 끝까지 남아서 참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사는 그러한 놀라운 참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벽 위에 있는 승리하는 교회,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가 성벽 위에 있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마지막 때 더욱더 깨어서 힘다하여서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고 참으로 더욱더 두 증인이 되는 이 신학과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반드시 읽고 깨달아서 마지막 때에 무서운 여리고 왕과 같은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 반대하는 모든 세력에 승리해서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심하지 말고 참으로 이 말씀의 교회를 떠난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마음의 큰 평안과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도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찬송가 400장 같이